是生命，오늘하루쉬고싶오늘만큼이라게또한번살아가침대밑에놓아둔지난밤의꿈이지친마음을덮으며눈을감는다괜찮아남들과는조금은다른모양속에나홀로잠들어다시오는아침에눈을뜨면웃고프다 처럼그대 나간 사람처럼 나 다시 내 곁에서 이번엔 심각했지 마침 내 사랑이었어 너무 많은 걸 바라지는 않았나 너무 큰 욕심 부렸나 너무나 허무해 사랑이 무슨 죄길래 모른 척 버려두지만 널 사랑했을 뿐인데 잡았나 눈앞에 여자는 안 나는 또 그대의 나는 그대를 알죠. Tell me, 날 사랑한다고. 꿈이라지만 겁이 났어요. 이게 현실일까봐 한참 눈물이 나 깨려고 뒤쳐 어렸죠. My love, 어디에 있나요? 모두가 꿈이라 내게 말해줘 가죠. 아직 멀고 있나요? 그대 사는 한눈빛. I must say goodbye to you. 줄 마음 여기까지였다면 그건 사랑 아니죠. Tell me, 사랑했었나요? 그 마음만은 가져갈게요. 그대 버렸게 내겐 소중했던 슬픈 추억이니까요. My love, 부디 영문도 모른 채 그대 울고 있지만 뜻한 이 마음 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난 그대 뒤를 따르리. 산 넘어 지는 날까지 난 그대 뒤를 따르리. 엄마 손 작은 아이처럼 난 그대 놓지 않으리. 그대 손길 이끄는 대로 난 그저 따라만 가리. 그대 처음 본 순간부터 나는 사랑의 의미를 알았네. 꽃내음처럼 새벽별 너무 행복해 보이나요 나의 사랑 언제라도 그 어떤 모습이라도 내게 멋질 테니까 그대 볼 수 있다면 그걸로 난 충분해. 보이나요 나의 사랑이, 들리나요 심장이 뛰는 소리를. 그대 나의 첫사랑, 내 마지막 사랑, 날 사랑해줘요. 줄길 바래 one more 옷을 입을지 머리는 또 어떻게 만져야 좋을지 또 착한 어떤 이 고민 고민하지 마 오늘은 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내 마음을 전해야 좋을지 또 착한 어떤 이 고민 고민하지 마 Girl, hey you go girl 다라다라다다다 girl Baby, baby, baby girl Here you go girl Da-da-da-da-da-da-da girl Girl, here you go girl Baby, baby, baby, baby girl 이제부터 솔직하게 이제부터 당당하게 너의 맘을 보여줘 바로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Tonight 지금 달콤하게 가끔 지금 강렬하게 너의 맘을 보여줘 바로 이 순간 Tonight 오늘부터 어떤 일로 나를 부르지 혹시나 또 무슨 일이 생길까지 이건 어쩌지 구청은 어쩌지 고민 고민하지 마 그 사람도 좋아했던 마음 줄이며 주머니에서 작은 놈 좀 하나 꺼내서 너희 나올지 인연이 나올지 고민 고민하지 마 Girl, hey you go girl Tonight 할까요?